군사 독재, 억압 통치의 시대에도 인권, 민주화, 평화 운동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여기가 그 중심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2004년 3월 22일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인권위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메이데이 21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매 팟캐스트 인턴 스테파니처럼 시작을 해봤는데 어울린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 두둥지 인사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구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입니다. 네, 김 기자님, 그 거만한 김 기자 그만하신다고 해놓고 계속 하시던데요. 아, 이건 농성하시고 여기는 메이데이인데 아, 좀 달라야죠. 네. 그 저번 방송과 더불어 이번에도 우리가 농성장에서 팟캐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팟캐스트 곳곳에 중간중간 잡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21회는 반가운 손님 한 분 추가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나오면 되게 이상한 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나왔어요. 그러네요. 예,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제가 무릎 꿇고 손 들고 팟캐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결과 혁신을 위한 진보 노동자회 김병동 대표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동입니다. 예, 장그레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출범과 총파업 준비 현황입니다. 아울러 이정 목사님과 코리아 연대가 공안 탄압에 맞서 농성투쟁을 벌인 지 3월 28일자로 딱 80일을 맞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농성단 소식과 함께 2차 농성단 출범한 소식도 이번 팟캐스트에서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 기자님 그동안 무고하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지지와 연대 속에서 저희 농성단은 힘차게 투쟁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농성장이 단전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구럼없이 낙관을 가지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김병동 대표님 모시고 2차 농성단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단식까지 진행하셨습니다. 김병동 대표님, 어떤 의미로 2차 농성단을 출범하셨고 단식을 진행하셨는지 청취자 여러분께 개괄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리의 투쟁이 항상 정세에 대응해서 활동을 해왔듯이 이번 농성단 투쟁도 반노동자 정책을 심화시키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 현 1차 농성단 주위에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는 반민주적인 압박을 물리치기 위해서 2차 농성단을 조직하게 됐고요. 첫 시작은 좀 우리의 기세를 좀 강하게 보이고자 단식투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단식투쟁을 6일 동안 진행하면서 계속 찾아오시는 분들의 격려와 그리고 1차 농성단 동지들의 활동 모습을 보고 더 감명 깊고 더 인상적인 투쟁을 앞으로 전개하리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예, 단식을 대표님에서 끝내지 않고 릴레이로 진행한다고 하던데요. 예, 이번 2차 농성단은 가장 큰 의의는 1차 농성단의 투쟁을 이어서 지속적으로 투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제 모든 연대단체와 세력들과 연대를 해서 그 힘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키워보자고 역할을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6일 먼저 했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동지들이 계속 릴레이로 단식 농성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정말 인상적인 그런 투쟁 소식 잘 들었고요. 최근에 그 1차 농성단 동지들은 묵비단식 결의를 진행하셨죠? 2차 농성단 발대식과 함께 네. 1차 농성단이 묵비단식을 이제 결의했습니다. 우리 자매 팟캐스트 중 하나인 농성팟을 통해서 우리 김 기자님 그 묵비단식 결의서 잘 들었는데요.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민중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19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이제 총화하면서 썼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잘 썼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제 마음을 담아서 썼을 뿐입니다. 네, 물론 그렇겠죠. 뭐 묵비단식 결의서를, 이런 결의서를 어느 운동단체도 써본 경험도 역사도 없었을 테고, 뭐 잘 썼네 못 썼네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결의, 이것이 얼마나 진솔하게 진실되게 잘 드러나 있느냐, 이거인 것 같고, 저는 참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지금 당장 묵비단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끝까지 같이 결의를 모아서 싸우겠다, 투쟁하겠다는 다짐을 다지던 계기가 됐고요. 본격적으로 주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3월 18일 장그레 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김 기자님께서 소식 좀 전해주시죠. 극계각층 360여 개 단체가 지난 18일 오전 10시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그레 살리기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는데요. 이 장그레 살리기 운동본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전국의 장그레들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그레 운동본부가 출범됐고요. 장그레 살리기 운동본부는 이제 4월 말에서 5월경 비정규직 종합대책 장그레에게 묻는다, 국민에게 묻는다라는 이제 주제로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최저임금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전국적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6월에는 이제 최저임금 1만원을 쟁취하고 장그레를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한 10만 대행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목표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법 제도 폐기,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실질 사용자 법적 책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 등에 대한 입법화를, 그리고 당면 과제로는 비정규직 양산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저지, 공공 부분부터 비정규직 없애도록 사회적 여론 형성, 그리고 주요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과 원청 사용자성 쟁취,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활임금 확보 등을 설정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상균 지도부가 초기부터 장그레 살리기 국민운동본부를 만들겠다고 결의에 나섰고, 그게 이제 실체로 이렇게 구체화됐는데요. 아시겠지만 민주노총이 자체로 사실은 비정규직 투쟁을 얼마든지 전개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설연대체를 건설해낸 건 그만큼 비정규직 투쟁의 중요성을 전 부각하고 강조하는 거라고 보는데,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각계 진보진영, 그 다음 개혁진영 모두 포괄해서 전체 민중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떨쳐나서기 위한 그런 그릇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메이데이가 늘 얘기했듯이 민주노총은 장그레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 그러면서 미생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진짜 그 조직까지 이렇게 결성을 했고, 출범하는 토론회에서도 명칭 관련해서도 끝까지 진통이 좀 있었어요. 김병동 대표님께서 그 자리에 다녀오셨는데 그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처음에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명칭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좀 의견이 있었는데, 그 사회를 보던 권영국 공동본부장의 제안으로 인해서 그 예정됐던 이름으로 무난히 통과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분은 내가 장그레가 누군지 모르는데 걔를 왜 살리냐, 꼭 장그레로 해야 하냐, 비정규직 살리면 안 되냐, 뭐 이런 제기도 하셨고, 그에 맞서서 요새 사람들 다 보는 미생이라는 드라마 왜 안 보냐, 봐라, 뭐 이런 뭐 아주 첨예하게 날이선 논쟁이 아니라 약간은 재밌는 논쟁이라고 좀 표현해도 될까요? 좀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게 현재 그 인기 드라마로 나왔던 미생에 대한 반응인 것 같아요. 어떤 세대나 계층은 그 드라마를 좋아해서 보지만 네. 그렇지 않고 또 안 그런 사람들은 또 모르는 경우가 사실 허다한 게 현실이니까. 저희 어머니만 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논쟁이 제기가 됐고 그런 논쟁이 뭐 더 부각이 되기보다는 그 사회를 봤던 권영국 공동본부장의 제안으로 인해서 그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신 점이 참 괜찮았다고 봅니다. 미생 하니까 갑자기 좀 이렇게 뭔가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장근혜한테. 다들 아시죠? 요즘에 노동부 포스터에 예, 봤습니다. 예. 장근혜 그 임시완이 이렇게 딱 나왔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그 결국에는 장근혜가 회사 계속 다니고 싶어서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 되는 겁니까? 라고 오과장한테 물었을 때 그거의 포인트는 네? 현존 기간제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데 네. 근데 그걸 4년으로 늘리겠다라는 그러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정부가 거의 노동부 포스터에 임시완이 장근혜가 거기에 딱 들어가 있다라는 게 참 아 씁쓸하더라고요. 네. 어찌 보면 저들의 지배계급에 네. 이러한 선전 역시 치고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또 민주노총에서도 임시완을 또 따가지고 네. 총파업 조직 홍보 포스터를 좀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인기예요. 네. 사실 가만 보니까 민주노총이 그 장그레랑 미생 좋아한다 그러는데 우리 메이데이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할 때마다 장그레 얘기한다. 우리가 장그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참 그래요. 그 작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났을 때 그 미생 작가분이 그랬잖아요. 드라마를 보기는 했는지 모르겠다. 만화는 읽어봤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장그레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이따위 법안을 만들 수가 있느냐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장그레 임시완은 배우잖아요. 네. 또 배우니의 또 그런 속성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아니야? 하고 가수죠. 요즘은 가수가 연기하고 뭐 네, 그게 네. 보편화되어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투잡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네. 아무튼 이게 참 안타까우면서 또 지배계급의 저러한 가진 것을 이용한 선전 홍보 이런 것에 우리가 더 밀리지 않고 열심히 조직하고 선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 구동지 얘기하면서 아까 정권이 권력을 쥐고 언론을 쥐고 돈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권력을 통해서 이데올로기 공세를 아주 심하게 하다 보니까 민중들이 헷갈려요. 장그레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진짜 좋은 법인지 알기도 하는 게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 게 어제 정말 오랜만에 친누나를 만났어요. 근데 우리 누나가 요새 3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영양사고 출산휴가를 들어간 영양사를 땜빵해서 3개월짜리 영양사를 했었어요. 학교 비정규직이에요? 아 수련관 비정규직이에요. 수련관까지. 네. 수련관 그럼 뭐 직속 기관으로 있을 텐데 교육청 소속으로. 미안합니다. 네. 거기까지는 안 찾아봤네. 네. 이렇게 누나한테 관심이 없네. 아무튼 누나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일을 하고 이제 계약이 만료됐다 보니까 고용보험을 지급을 못 받아요. 현행은 이제 6개월까지니까. 근데 이 장그레법에 그 부분이 명시가 돼 있나 봐요. 나 그 부분 안 찾아봤는데 3개월만 근무해도 고용보험을 수급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꾸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희 누나 말이 장그레법인가 그거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그거 통과되면 큰일 나. 그 비정규직 다 죽이는 법이야. 장기례 죽이기 법이야. 그랬더니 정말? 나 정말 몰랐네?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말씀 들으니까 더 생각이 나는데 아무리 우리 박근혜가 뭐 닭정권, 뭐 새정권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뭔가 좀 달콤 조항 하나 만든 거죠. 그리고 또 프레임 전략이죠. 장그래, 대중적 인기 있는 이름으로 내걸고 전체가 독소조항이고 99개가 독소조항이고 한 개가 달콤조항인데 그것을 부각시켜가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거래법이 사실은 가장 주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게 정리해고 완화와 근로조건 악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모든 노동자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고 중요한 거는 이게 법제화되고 명문화되면 노동자들의 근로기간 생사여탈권이 자본한테 법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노동조합이 있는 데서는 초개선이 어렵고 회사에서 부당한 요구를 당하면 바로 노동조합이 중심이 돼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투쟁조차도 향후에 힘들어지게 되는 네. 좀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노동조합이 간판만 존재할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위험한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노동자와 그와 관련된 가족들 그리고 전 사회가 이 법안에 대해서 주요한 행동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출범 토론, 그 다음 기자회견, 광고타까지 행진 전체 일정을 다 참가하셨는데 참가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뿌듯한 점도 있고 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먼저 뿌듯한 점은 비정규직 문제의 조직률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에서 노동 조직뿐만이 아니라 제 사회단체, 제 계층이 다 힘을 모아서 한 힘으로 모아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360여 개의 단체인데 이날 모였던 분들 한 100여 명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산술적으로 따져도 360개 단체면 뭐 한 분씩만 나오셔도 최소 360명을 네. 모여야겠네요. 그랬을 건데 좀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행진을 하고 나서 그 중앙우체국 가서 네. 그 지지하는 투쟁 및 집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통신 노동자들 보시면 최근에 현장으로 복귀를 했잖아요. 네네. 현장으로 복귀를 해서 많은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과 그리고 이번에 운동본부 출범을 축하하면서 지지 연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만남이 좀 마음 충족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우리의 과제라고 보면 지금은 그런 모습 보이지만 향후에는 각계각층이 서로 노력을 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조직화에 좀 기여를 해야 되고요. 그 노력의 가장 큰 힘은 너와 내가 하나 되고 여러 계급계층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이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대표님 말씀처럼 그런 계급계층에 노력할 수 있는 주체들이 망라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그 운동본부 출범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히나 노동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사안을 가지고 100여 개가 넘는 단체가 모여본 경험도 전 처음이었고 특히나 360개라는 건 지금 객관적 측면에서나 운동 주체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작년 연말 박근혜 정권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한상균 친윤집행부가 당선 기자회견에서 이 운동본부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총파업 계획까지도 확정을 하게 됐는데 1년에 올해 투쟁을 놓고 보면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그리고 우리 운동 주체적 차원에서의 4월 총파업, 그리고 6.27 10만 비정규직 대행진, 11월 12월 전면 총파업까지 전체 애초에 관권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던 박근혜 정권, 그리고 각종 민주주의 파괴와 인사 참사로 일관돼 점철되어 있는 이 정권에게 더 이상 우리가 물러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저는 민주노총이 지금 총파업 투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박근혜 이 운동본부의 이렇게 광범위한 구성의 배경에는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의 반증이고, 또 하나는 민주노총이 나서서 박근혜랑 맞짱 뜨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다 단체들이 붙은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여기 농성장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공안탄압 저지 이 투쟁도 이정 목사님과 코리아연대가 지금 전면에서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재반 진보 민주 진영에서 연대 방문은 하지만 연대 투쟁을 하진 않아요. 공도 투쟁을 하고 있지는 않죠. 일정하게는 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의 싸움에서. 근데 박근혜 정권의 공격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투쟁에 있어서 민주노총이 앞장에 서겠다라고 선포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더 힘을 얻어서 같이 운동본부에 대규모로 이렇게 망나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2015년 투쟁이 기대가 되고 또 아주 중요하면서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다면 장그레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의 출범은 총파업의 조직 기반을 닦는 그 시작이라고 또 보는 거군요. 물론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네. 저는 상호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은 다른 측면이기도 한 거죠. 네. 근데 총파업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이라면 이 운동본부의 투쟁은 전체 민중 진영의 투쟁이 되는 거라서 네. 어찌 보면은 총파업 투쟁을 엄호하는 투쟁이 되기도 할 거며, 총파업 투쟁보다 더 크게 확산시켜 나가는 전체 민중의 투쟁으로서 상반기를 귀결시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구동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그렇게 연관시켜서 그림이 그려지네요. 작년에 우리가 2014년에 그 국민총파업을 하면서 국민파업위원회를 조직해서 각계각층의 민중들을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에 망라해냈었는데요. 장그레 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또 그런 의미에서의 국민파업위원회와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네, 예, 맞아요. 좀 그렇게도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국민파업위원회가 파업 주체 대우의 확대를 가져왔고 전체 투쟁, 민중 전체 투쟁으로 승화시키는데 그런 기본 단위였다라고 한다면, 물론 민주노총 총파업과 국민운동본부가 조직적 연관은 아니지만 전체 반박근혜 투쟁에 있어서 한 축으로는 노동계를, 한 축으로는 노동자, 농민, 절대다수의 민중을 조직해 나가는 그 투쟁으로서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면서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 나온 김에 총파업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총파업 준비 현황 얘기를 좀 마저 이어서 해보죠. 엊그제 목요일 날 민주노총 집행부가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어요. 그 노사정이 밀심야합 중단하라고 지금 농성에 들어갔는데, 재밌는 건 지난 화요일 날 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을 찾아왔었거든요. 나름 제스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자리에서 저는 한상균 위원장이 아주 모두 발언을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권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이 노사정이 야합 중단,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3월 31일까지 촉구를 했는데요. 네. 오히려 선제적으로 저들에게 답변을 공을 넘기면서 총파업 준비에 지금 전념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 보면서도 정부에서도 지금 애가 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 때는 이 집단적 노사관계를 계약하려고 시도했고 실제 또한 힘있는 노조들을 탄압하고 깨부시기 작전이 들어갔었죠. 창조 컨설팅이라는 신종 업체가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정규직 과부론이라는 프레임으로 바꿔서 전체 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건데 시간이 얼마 없는 거죠. 내년도에는 바로 총선이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마 새누리당이랑 박근혜 정권도 같은 길을 가진 못할 거예요. 내년 총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정부로서는 사실상의 올해 4월과 6월이 최적기이자 마지노선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야합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다. 그래서 이번 4월 총파업이 중요하며 올해 연말에 11월, 12월 총파업이 그래서 더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그런 투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별로 준비 현황들을 좀 보면 총파업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아 있는데요. 네. 민주노총 차원의 이게 준비 현황을 좀 보면 각종 결의 대회들이 주말마다 연이어서 그렇죠. 지역과 산별에서 다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은 전교조입니다. 예, 오늘 전교조 지역 동지들은 또 서울로 상경하는 버스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지역 본부들부터 좀 살펴보면은 제주도 본부는 1,000명의 총파업 실천단을 구성하겠다라고 좀 밝혔고요. 그리고 전남 본부는 원체 지역이 넓으니까 권역을 서부와 동부로 나눠서 집회를 준비하겠다라고 실제 남도의 끝에서부터 저항의 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전북 같은 경우는 지난 25일 날 총파업 선포대회를 이미 개최했고 또 가투까지 했더라고요. 부산도 총파업 실천단이 300대호로 꾸려졌고 25일 날 1,800여 명이 집회를 하고 가투를 벌였었습니다. 대구는 보면 작년 12월부터 박근혜 퇴진 투쟁을 총파업 투쟁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작년 투쟁도 되게 인상적이었었는데요. 그리고 울산이 되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현대차가 있으니까. 네. 울산 본부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만 명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했고 충북의 경우에는 교육노조 간의 공동투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 교사, 학교 비정규직이 학교 안에서의 공동분해총회를 열고 4월 24일 날 같이 총파업에 어깨 걸고 나가자 해서 아주 내실 있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무원은 교육 공무원들인가요? 네, 그렇죠. 네. 예. 예를 들면은 교사, 행정실장, 행정부장,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이 공동으로 그 학교 안에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끼리 총회를 하고 총파업 투쟁으로 같이 나가자라는 거죠. 예.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제안해서 네. 지금 서로 다 파업 같이 할 수 있는 분해들을 까자, 명단 까자 해가지고 선정을 다 해서 다음 주부터 공동 분해 총회 및 파업 돌입 기자회견 시작으로 총회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의미하네요. 네. 특히나 이게 제가 조금 부연하자면 이번에 박근혜의 개혁 대상에는 4대 부문에서 교육 부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IMF 때도 교육은 건들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올해 1, 2월 달에 뉴스에도 참 많이 났었어요.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하지 않겠다 해서 교육감들이 반대 선언을 하고서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데 이게 지금은 현재는 내국세의 20.몇% 정도가 연동돼서 지역으로 교육기관에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1월 달에 박근혜가 이거 손봐야 한다. 라고 개혁을 시사했어요. 말이 좋아, 개혁이지 그냥 돈 주기 싫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교육노동자 간의 공동투쟁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네. 교육재정을 오히려 확보하고 오히려 교육재정을 오히려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줄이려고 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이런 데 맞선 교육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세종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일 날 한 350명 정도가 네. 출정식을 파업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더라고요. 평일치고는 많이 모였어요. 예, 사진 봤는데 아주 이렇게 기세가 좀 느껴지는 네. 좀 그런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는 1만 명의 가두투쟁으로 박근혜 한번 뒤집어 엎겠다라고 좀 포부를 좀 밝혔고요. 이렇게 지역마다 총파업 실천단을 구성하고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이렇게 파업투쟁의 조직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긴장하고 엊그저께는 경총에서 입장까지 발표했더라고요. 네. 경총에서 입장 발표한 거 보니까 이건 불법 정시 파업이다. 당연한 소리 했죠, 그들로서는. 근데 재밌는 건 경총에서 지침을 발표했는데 경총에서는 노조가 불법 파업에 참가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징계 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 불법 행위의 재발 및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노조가 파업에 참가해서 생산과 업무의 차질이 우려될 경우에는 대체근로를 활용해서 생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노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지침을 딱 내려주네요. 대형들이구만요. 예. 아니 지들이 무슨 노동부요? 뭐요? 웃겨요. 그래도 명색이 뭐 경영인 대표 단체라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현대차에서도 입장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제였는데 회사 소식지를 통해서 이건 명백한 정치 파업이고 불법 파업이다. 이게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하게 정권 퇴진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인데 이거 이 투쟁을 반기는 곳은 현대차의 경댕사와 무책임한 상급단체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투쟁을 반기는 건 경쟁사와 무책임한 상급단체라는 그 표현이 저한테 이거 보고 좀 빵 터졌는데 실제 누가 반기고 누가 반기지 않을까, 결국엔 우리 모두가 반기는 거고 1%의 가진 자들이 반기지 않는 그런 총파업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산별마다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산별들에서도 다 총파업 실천단들을 대다수가 꾸렸더라고요. 네. 정교조가 지금 연가투쟁과 1박 2일 노숙투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플랜트 노동자들이 또 아주 기세 있게 지금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도 다 실천단을 꾸리고 지역 지부마다 현장 순회투쟁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금융노조는 지부별 한 명씩 총파업 실천단에 결속시켜서 56명이 실천단을 꾸리고 네. 엊그저께도 전체 간부 수련회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4일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선언한 게 있습니다.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올해가 2015년이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예. 약속 만기 시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리한데요, 예. 이런 거. 예. 꼼꼼하다. 사실 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 이 해결에 앞장서야 될 곳이 사실은 공공부문부터일 텐데 네. 그것이 결국엔 파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명박 정권 때부터 보면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 양산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네.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을 선도해온 곳이 공공부문이었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공공운수노조는 약속 이행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 너 이제 그만 물러나라, 퇴진하라, 네. 오히려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워들고 투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조건상 공공부문이다 보니까 쟁의권이 없이 파업에 다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업종마다의 준비 현황에 따라서 나오게 될 텐데 공공운수노조의 준비도 아주 박차를 가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무원노조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총파업의 큰 요구 중에 하나가 공적연금 계약 저지인데 네. 공무원노조가 그 당사자죠. 네. 근데 25일 날 새정치연합의 당대표실을 점거했어요. 네, 그랬더라고요. 지금 점거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공무원노조가 농성에 들어간 건 그 새정치연합이 당사자인 공투본과 협의도 없이 계약안을 일방적으로 좀 공개한 것에 대해서 항의한 건데요. 지금 대타협기구의 시점이 오늘까지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끝나가는 상황인데 물론 대타협기구가 우리 공무원노조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진 않겠죠, 솔직히. 허나 새정연이 새누리당의 의견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더욱더 촉발시키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문재인이 질투한 거예요. 전교조가 박근혜를 조직부장으로 임명해주고 민주노총이 또 박근혜 조직부장으로 임명해주니까 문재인이 애가 탄 거야. 질투난 거야. 나도 조직부장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노조 조직부장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동 뜨려면 먼저 떠야 돼요. 그렇죠. 문재인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조직 차장밖에 안 돼. 그렇게. 아, 그런가? 아, 그렇죠. 동급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지지율이 그런 거죠. 네.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각 지역본부와 산별의 총파업 준비 정도에 대해서 잘 들어봤고 제한된 조건이지만 각계에서 분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과 산별들에서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실천단도 구성하고 투쟁 선포대회들도 연이어서 좀 개최하면서 네. 기세를 자꾸 높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흐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헌신적으로 지역에서 산별에서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고 아무튼 4월 총파업까지 쉼없이 달려가서 단 한 명의 노동자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모든 노동자들이 나오지 못할 거예요. 네. 사실 쟁의권이 없고 연가, 뭐 교육, 뭐 조퇴 다양한 방법들이 될 텐데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은 최대한 많이 모이는 것이 지금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의지를 모으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이러한 주체들의 자각적이고 헌신적인 노력과는 또 별개로 다른 면에서 좀 접근해 보자면 이번 파업이 대체 어떤 파업인가? 저 아까 경총이 딱 지적해줬다고 생각해요. 현대차가 지적해줬다. 정치 파업? 네. 대정부 투쟁입니다. 정치 투쟁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예. 돼야죠. 그렇죠. 박근혜 맞서 파업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임금 인상하자고 파업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 있죠. 근데 그것은 그냥 내 기부금 올리자 당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번 최저임금 문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지금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 문제, 내수 진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서 이거는 남코리아 전체에 기형적으로 형성된 이 소득 불평등 문제 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야 내수가 살고 결국은 이게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물론 선순환 구조가 그쵸?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인 것이고 네. 아무튼 핵심은 박근혜와의 맞짱인 거죠.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총연맹 차원에서는 네 가지 핵심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또 박근혜 정권과의 투쟁 하나로 딱 이어집니다. 그런데 산별로 단 사업장으로 내려갈수록 다양한 요구들과 의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자기의 경제 요구와 자기의 경제적 요구와 배합시켜서 사실은 조직해내는 방식인 건데 오히려 그러면서 요구가 나열식이게 되고 산만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무슨 긴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더 물러설 수 없어서 박근혜랑 한판 맞짱 뜨는 총파업 하는 건데 네. 어찌 보면 간단 명료한 거죠. 네. 교육사업, 정치사업 다 중요합니다. 근데 박근혜랑 맞짱 뜨겠다. 이거보다 더 선명하고 본질적인 구호 어디 있겠는가 싶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는 우리의 주체들이 우리의 내용적인 측면, 기조의 측면에서 다양한 요구들을 실정에 맞게 배합하는 것에 너무 주안점을 두지 말고 그렇죠. 각오와 결의를 그렇죠. 높이 세우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11월, 12월에도 정말 큰 파업투쟁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네. 4.24는 그 준비 단계이기도 한다 물론이죠. 네. 예. 예, 지금 총파업투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별이나 좀 활동력이 강한 노동조합은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네.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현장에서는 오히려 분위기가 아직 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현장 조직과 그리고 현장 조직이 없으면 새로운 현장 조직을 건설해서 대중들의 이와 요구를 받으면서 이번에 실천 총파업 투쟁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상균 지도부가 결의했으니까 그들대로 하라고 해 이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 민주노총에 그리고 나아가 전체 진보 진영 모두의 우리 민중들 모두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서 총파업을 성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오늘 사실은 제목은 장그레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의 출범과 총파업 준비 현황 이야기였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농성단 소식과 2차 농성단 출범 소식까지 세 개의 주제를 다뤘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사실 이 세 개의 주제는 어찌 보면 그 연관이 없이 각각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까 장그레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와 우리 총파업 준비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던 것처럼 또한 총파업 준비와 우리 농성투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쟁 저 투쟁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당면한 정세를 맞받아 나가는 그런 지혜, 단결된 힘,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회자가 하신 방금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전국에는 박근혜 정권 퇴진이고 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농성단도 지금 이 흐름에 맞춰서 열심히 투쟁하고 끝까지 네. 투쟁해서 반드시 이 투쟁 승리하겠습니다. 예, 2차 농성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농성단의 투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진행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주의 수호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제세력과 힘을 합쳐서 결코 민주주의에 반하고자 하는 현 정권과 갈차게 싸울 것을 결의하며 이 결의에 진보 노동자의 모든 성원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진보 노동자회뿐만 아니라 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 믿고 김병동 대표님께서 2차 농성단 단장을 결의하고 단식 투쟁을 진행하신 그 자세한 내용은 민족일보 기사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병동 대표님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리 빛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초대해서 진보노동자회에 대해서 말씀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 기자님이 농성단 내에서 농성단의 박신양으로 불리시던데 거만한 김 기자입니다. 아, 또 이렇게